남조선 요남 요수에 의하면 괴류 호전광들이 북침 선제 공격 체계인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5개를 2022년까지 실전 배치하기 위해 그의 개발 노름에 착수했습니다. 한편 괴뢰패당은 킬체인의 한 요소인 공중대 지상미사일을 2, 3개월 안으로 유럽에서 끌어들여 실전 배치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사일의 사용에 필요한 군용 GPS 소신기를 남조선에 판매하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.